2017년 백두산 미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호소문을 지지해서 2017년 백두산 미인 칭송대회 네팔 전국준비위원회가 16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리핀 연대성위원회 부위원장 노르마 비나스는 20일 담화에서 2017년 백두산 미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결성을 축하했습니다.